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같은 목회자 동역자도 있었고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 바울은 참 복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바울과 같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역시 참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와 함께, 또 성도가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성도가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동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동역하는 것에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이런 동역자의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봄에 이제 우리 교회 항존직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다.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역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동역자, 이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특징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할 때 이 그리스 말에 에바에 해당하는 에피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로디도, 그러니까 에피 에바 아브로디도 해서 이 아브로디도라는 에피 아브로디도라고 하는 말이 두 개 겹쳐져서 에바브로디도가 됐는데, 에피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고 뒤에 누구누구에게냐면 아프로디도, 이거는 우리 쉽게 하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혹시 아프로디테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그 아름다움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여러분 비너스는 들어보셨죠? 이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풍요의 여신, 미의 여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에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도, 아프로디테에게 드려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아프로디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풍요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마도 이 부모는, 또 이 아들은 전형적인 빌립보 그 시에 사는 전형적인 로마 시민이나 아니면 전형적인 그리스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을 따서 그 신에게 드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프로디테에게 드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답니다. 바로 이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동역자로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2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기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너희가 보낸 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의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형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네 번째는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1인 5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요,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다섯 가지의 그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백이 너무 많으니까, 이 편지에 쓸 여백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형제다 그래요. 나의 형제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내 형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피를 나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피를 나는 형제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혈연을 육신의 부모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함께 형제된 내 형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형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과 그 뜻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털어놓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을 내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지금 풍삼초, 풍삼첫, 이제 풍삼기도 어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올해 이제 중요한 과제,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영적 성장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자. 성장의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이미 이제 우리가 풍삼첫, 풍삼초, 뭐 풍삼기 이런 과정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요.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과정이요 그냥 성경을 많이 배우는 데 그치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아 교회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 하나를 마쳤어 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들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며 거기에 거는 기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불편하지 않고 친밀할 수 있는 그런 형제된 관계를 세워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 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 디도나 다 성정이 있고 자기 그 배경이 있고 삶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그 이름으로 볼 땐 아마도 그리스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혈연이나 어떤 그냥 인간적인 친밀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친밀감을 함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세워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성장 과정을 하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만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건요.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지식을 그냥 많이 알아가고 그 과정을 마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형제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형제라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 그렇게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가는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감사한 거는 제가 이 풍삼초 풍삼기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우리 금요 일기 풍삼기를 시작했는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그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함께 알아가고 나누고 세워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우리가 느끼고 나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고 심령의 복을 누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제가 여러분의 형제가 되고 여러분이 제 형제가 되고 여러분 서로서로가 형제가 되는 아니 신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를 친밀함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주가 좋은 사람 있죠. 또 재력이 있어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전 제일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형제된 사람.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서슴없이 내 형제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아무개의 장로님은, 아무개의 권사님은, 아무개 안수 집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는 내 형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저를 두고 이부영 목사는 내 형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서로서로가 아무개는 내 형제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라 그래요? 함께 수고하고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함께 수고한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뭡니까? 함께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동자에 수고할 역자잖아요. 말 그대로 동역자라는 말이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고향제일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동역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이긴 한데, 그런데 모두가 다 동역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한몸 공동체지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첫 주에는 한 다 함께 들여서 한 190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작년은 한 166명 정도가 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에 164명, 작년만 164명 출석했어요.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출석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200명 정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 200명 안에도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건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하는 수고를 나누는 사람, 이거에 비례해서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하는 수고. 여러분, 교회 식구들도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깝게 느껴지고 또 교회 식구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함께하는 마음을 넓혀보세요. 함께하는 수고를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는 표현하니 좀 뭐 그렇지만 실제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동역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형제라 그러고 두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겁니다. 몸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저력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몸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좋았고 함께하면 기뻤고 함께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몸만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동역자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일 예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요. 그럼 몸이 같이 한다고 동역자입니까? 아니죠. 뭐가 같이 해야 될까요? 마음. 이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할 때 동역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로 자라갈 때 변화를 실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경험적으로도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건 너무나도 단순한 영적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수고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인 동역자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변화의 그런 실감들을 더욱 열매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죠. 왜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뭘 염두에 둔 걸까요?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함께 군사라고 했을까? 너무나 간단한 거죠. 신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와 싸우는 걸까요? 사단과 이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죄된 본성과 싸우는 거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싸우는 군사된 영적 전투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우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고 이 죄된 본성과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께 군사된 겁니다. 영적 전투를, 사단과의 전쟁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성냥 하나 이렇게 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불이 이렇게 탔다가도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묶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잘 타고 화력도 세고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은요, 또 여러분 서로서로에게는 영적 전우인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우리가 전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뭐예요? 네 번째 표현은 거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 사자, 너희 사자라 그래요. 이게 사자, 그 동물 사자가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보낸 자, 너희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하는데 아무나 파송하진 않죠. 교회가 신임하고 신실한 사람을 교회를 대표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과 그가 필요한 것을 그 쓸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누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신실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렇죠? 누군가를 자신을 대표해서 보낼 때 위임장이라는 걸 쓰죠. 그 우리 인감 위임장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인감 위임장 쓰실 때 아무나 여러분 써주시나요?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죠. 인감 써줄 때, 위임장 써줄 때, 인감 위임장 써줄 때, 인감 위임장 우리 안 쓰나요, 요즘? 쓰죠? 예, 그러니까 위임장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와 같은 그런 권한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 전체를 그렇게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요.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 가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조금 경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은 어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투명하고 아니 그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은요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이게 이 겉과 속이 다르고 투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 그래서 막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사자라고 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의 필요와 그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사람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돕는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사실 같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라는 말 쓰잖아요. 서비스 이렇게 그 용역 그렇잖아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예배라는 말도 서비스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돕는 것은 곧 예배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예배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섬기는 자로서 예배하듯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섬김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은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 실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섬기는 걸 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성격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인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 붙어서 달라붙어도 해낼 몫을 이 한 사람이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 이 빌립보 교회의 차원에서 얼마나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큰 힘이 되겠죠. 사실 교회 지도자로서 저 역시도 사역의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일꾼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교회의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함께 형제된 자, 함께 수고하는 자가 있다는 건 참 그 교회의 복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우리 고향제일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예배를 나오고 금요기도회를 나오고 하시는 분들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저는 부름받았다. 그런 직분을 받아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부름받았다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죽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에바브로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뭐라 그럽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거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쳐주심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긍휼이었고 동역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긍휼이었고 또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근심을 면하게 하는 복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건 과장법으로 쓴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냥 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잖아요. 하다가 좀 힘들다고 그만두고 좀 짜증난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만두고 옆에서 시비 건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나쁜 얘기 들렸다고 그만두고 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맡으면 생명을 내걸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어 죽을 정도로 생명이 다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힘에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규모 면에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구제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때 솔선에서 나선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재정이 많아서 규모가 커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들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드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아 이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물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젊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나이를 들면서 아니 젊어도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면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의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아픔의 경험들을 겪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시간도 많이 가서 아무튼 제가 이 에바브로 디도로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히 그러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987년에 헌신서약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제가 88년에 들어갔는데 87년 1월에 우리 부암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 거기서 CCC 수양관인가요? 거기서 이제 1월 21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결신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부터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서 막 활활 타오른다고 하면은 그때랑 비교해 보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 열정과 그 마음은 결코 꺼지지 않고 제 안에서 저를 계속 추동해서 저를 한국에도 오게 하고 다시금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저는 참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아니 교회의 모든 성도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믿고 또 그러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도요,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도 그런 그 선거를 통해서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워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내게 맡기신다.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주신다. 그걸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서로 모아가는 그런 기회로 되도록 그게 기회로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일꾼들과 이미 세움받은 일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이유를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섬기는, 곧 사도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무엇을 도왔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적은 무리였지만 그러나 강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30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자입니다.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교회 전체가 다 달라붙어도 채우지 못하는 몫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서 완성해가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두 번에 걸친 아픈 역사를 여러분 겪으셨죠. 저는 그 과정이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위임투표를 하기 전에 그리고 위임투표를 하고 나서도 느끼는 건요, 그 과정에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다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픔과 상처만큼이나 그 잃어버린 것들, 그 놓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였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 잃어버리고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에바브로 디도처럼 채워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여러분, 또 헌신한 몇몇 분들, 사실 그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그나마 채워주어서 사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소수만이 그걸 채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인 겁니다. 소수의 에바브로 디도만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 마음, 그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에바브로 디도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표현을 누누이 거듭거듭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전사님 그 영상에처럼 비상하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에는 에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토스라는 건 뭐냐면요, 분위기입니다. 정서입니다. 어디를 가나 에토스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의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에토스는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정서는 어떤 단어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단어가 아마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을, 2년 한 6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 정서, 우리 교회의 그 에토스를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남은 자.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은 자를 돌려보내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남은 자, remnant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게 지난 2년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정서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임을 받고 2기 사역을 한다 그랬죠. 1기 사역은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2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것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2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에토스,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 정서,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어를 저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번 우리 공동회 할 때 처음으로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집사, 이민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그 어떤 단어, 그 뭐랄까 표현,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저력이라는 거예요. 저력.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2기 사역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저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고 기대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그 저력을 함께 일구어가고 보여주자는 겁니다. 야, 고향제일교회는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일구어가자는 겁니다. 그런 힘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이 어떻습니까? 웅크리고 웅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르는 힘이 강하죠. 저는 지난 시간들이 우리가 웅크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웅크림이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우리가 웅크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웅크림을 통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저력을 다시금 표현하고 나타내고 일구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향제일교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여러분 서로서로가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선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저의 동역자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 몸의 부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이미 생명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실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형제로서, 여러분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영적 전투를 이루어가는 군사로서 고향제일교회의 사자도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가 추진하는 그런 사역들에 쓸 것과 돕는 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교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중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혹 그 과정에서 진짜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뭐예요? 저는 그게 순교라 믿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 청년, 청소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고향제일교회의 일꾼으로 더욱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 그런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